I'm a baddie, baddie, baddie, pretty little risky baddie. 난 다 제가 날라래도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die, baddie, 김이 니와 머리 머리 도사 미치겠다. And I catch me if you can. Nothing with the regulars. My DNA와 blue blood runs. 내 쇼지키니 나로요. 이 거부르 너와 운사. 루루와 이런 나이. 짐만 나 이름 못하지. 하얀 이 컨시너 트렌드. 바닥은 못해 김이 나이. I wanna break, I wanna kick. 키노 마마, 묶고 마마. 誰にも真似できない花子の輝き。 邪魔なもの捨てて。 Pretty little risky baddie 난 다 제가 날아래도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die, baddie 김이 니와 무리 무리 도세 미스케라 Then I catch me if you can. 지분 워 신지르 나오 이따의 고토보와 모작 나 시대 spit it out 자존심에 troublesome 달래 히터를 can bite me 노즈 미워 come try me start your invite it I'm thriller and the villain 어떠나시 그 시대라 then I know my motto I'm a baddie baddie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난 다 때 카메라 let you catch me if you can baddie baddie baddie baddie 미치워 후사고 나라 감정이 도비코 at the catch me if you can I'm a baddie baddie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die, baddie, baddie. 김이 니와 모리 모리 도사 미치게라. Then I catch me if you can.